기야운뚜루뚜루바속뚜루루뚜루아기상어 아기상어 엄마상어뚜루루뚜루어여쁜뚜루루뚜루바다속뚜루루뚜루엄마상어 엄마상어 아빠상어뚜루루뚜루 김이쌤 뚜루루뚜루 바다속 뚜루루뚜루 아빠상어 아빠상어 할머니상어 뚜루루뚜루 자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뚜루루뚜루 할머니상어예요 할머니상어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이런식으로가족별로조금 이런식에 귀엽네요엄청귀엽네요아진짜가족